예,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그죠? 이 사울도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그 사명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심판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명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울의 융통성이 발휘되었죠. 그죠? 그래서 다 죽였는데 양과 소를 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도 참 좋겠다 하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마음이 그 안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고 그 물건들도 다 없애버려야 되지만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은 다 죽이고 소와 양들은 챙겨가지고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사울 일생에서 또 하나의 아주 커다란 오점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사울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무엘도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하고 사무엘이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와서는 이제 자기가 있는 라마에서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16장 맨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울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정하건대 단순히 사울 때문에 그랬던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사울로 인해서 무너져 가는 것이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오늘 16장 1절에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이제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기 때문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쳐놓고 사명을 망쳐놓고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요. 계속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맞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사무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아직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이 아직 버젓이 왕으로 있는데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어딘가를 갔다. 이걸 사울이 안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아마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을 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은 그것이 굉장히 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가 하면 네가 갈 때에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죠. 사울이 죽이려고 그럴 때 암송아지가 들이받아줍니까? 암송아지를 왜 끌고 가라 하셨을까요? 아, 예, 그 당시에 이 제사장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한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다니며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아, 그것을 가장하여 베들레헴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갔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 아마 화목제를 드리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화목제물로 암송아지를 지금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볼 때, 아, 제사를 지내러 가는구나 라고 여기게 만든 것이죠. 그죠? 사무엘은 이제 암송아지를 끌고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도착했더니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에 의하면 작은 고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 거기에 온 나라를 지도하던 사무엘이 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장로들이 성읍의 장로들이 바짝 긴장을 했겠죠.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4절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렇죠? 긴장할 거 없다. 내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밝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읍들의 장로들과 성읍 사람들을 초대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셨던 그 이세의 가족들, 이세가 영어로 제시입니다. 제시.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을 어떤 목사님이 지어주셔서 영어 이름을 제시라고, J-E-S-S-E, 제시라고 졌더니 한국에 있는 저희 사촌 형님이 무슨 남자의 이름을 여자애처럼 제시라고 졌냐고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이 제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세입니다. 남자 이름입니다. 제시카는 여자 이름이지만, 그죠? 갑자기 아들 이름을 설명했네요. 예, 제시. 제시가, 이세가, 이제 이, 특별히 이 잔치에 초대받습니다. 제사에 초대를 받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세와 그 아들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5절에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만. 이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것이라는 오해를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세의 일곱 아들들은 왕으로 선택되거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들을 카다시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줬습니다. 그죠? 아무리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 성결하게 하는 의식은 지금 없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비슷하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되고 제자반을 해야 되고 공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새벽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종교적인 절차들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미워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오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예배를 빠져도 되고, 이런 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적인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당신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여긴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에 대해서는 가끔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뉴질랜드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서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면 그냥 은근슬쩍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경고합니다. 한국에 한 10년 전, 5년 전에 엄청나게 이 신천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면. 이 신천지들이 하는 일 가운데 몇 가지가 추수꾼이라고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네 종교기관의 이 종교 신앙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빼갑니다. 이제 빼가다 하니까 이게 좀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이제 산 옮기기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이건 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를 가장해서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한 명, 두 명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한 5년 전에 나중에 한 이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5년, 10년, 7년 계획을 잡는데 7년 정도 지나면 당회원의 반 정도가 장로님의 반 정도가 신천지였던 교회가 발견됐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면 목사님도 바꾸고 자기네 사람으로 오게 하고 장로님들도 이제 거의 신천지 멤버들로 바뀌어서 그 교회 자체가 이제 신천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산 옮기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설마가 실제로 나타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가 하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천지 멤버들이 들어오면, 추수꾼들이 들어오면 뭐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크게 아멘. 맨 앞자리에서 제일 크게 아멘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도 서로 계획해가지고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신천지 멤버들을 데려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한 6개월만 하면 목사님이 그 사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성도들이 그 사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뭐 보고요?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절차만 보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에는 신앙을 판단할 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절차를 잘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자꾸 교회를 빠지는 이유는 신천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신천지가 열심을 내서 그게 우리 속된 표현이지만 먹혔다 이렇게 그게 이렇게 통했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열심 그렇게 행하는 일이 열심으로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열심이 없으니까. 몇몇 사람만 그렇게 열심히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열심히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것으로 그냥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이 7명의 아들들은 분명히 성결의식을 했습니다. 가다시를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종교적으로 정결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의식을 행했던 7명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 예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이제 이 제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새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와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들인 이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왔습니다.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이 사무엘의 마음이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에 필이 팍 왔습니다. 바로 너로구나. 이런 마음이 딱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바로 기름을 부을 자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큰아들이 그 앞으로 오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죠? 필이 팍 온 겁니다. 바로 얘구나.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확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말씀을 확 주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뭐 버릴 것까지 있으신가,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의 키와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 합한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겉보기에, 그죠? 외모상 좀 뛰어나 보이는 사람,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지적이고 좀 외모도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를 은근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사실은 그렇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CNN에서 여행을 계획하십시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한 나라마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9번째 나라로 소개했는데요. 그 9번째 나라로 소개하면서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 10가지 이런 타이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과 관련해 가장 진화한 나라. 대한민국은 미에 대해서는 가장 진화한 나라랍니다. 그죠? IT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 이거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그죠? 또, 과도한 노동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폭탄주로 푸는 나라. 이게 아마 이게 굉장히 특이해 보였나 봅니다.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그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10가지를 쭉 소개했는데, 단연 맨 앞에 게 아름다움과 관련해 가장 진화한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웬만한 건 다 얼굴에 바른답니다. 그죠? 달팽이 진액을 갖다가 팩을 만들고, 제주도에 화산재를 가지고 팩을 만든대. 이게 외국 사람들에겐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였나 봐요.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그죠? 예쁘기 위해서 뭐든지 얼굴에 바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웬만한 건 다 고칠 수 있답니다. 성형. 그죠? 뭐, 넓은 이마, 뭐, 이 주걱턱, 뭐, 얼굴, 뭐, 좀 이상한 거는 성형수술로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없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외국, 일본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을 하고 간답니다. 그게 CNN에서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는 만불들 수술이 한국에서는 2,000불이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 이거 참 보면서요.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뭔가 자랑하고 지켜주는 것 같은데 뭔가 한쪽으로는 좀 우린 찝찝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성형수술의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기까지 수많은 희생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이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더니 제 친구가 진짜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면접을 볼 때 대기업이나 큰 기업의 면접을 볼 때 면접 보기 전에 성형수술을 하고 봐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아주질 않는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그런데 요즘은 남자도 한답니다. 남자도 뛰어난 얼굴이 아니면 예쁜 얼굴이 아니면 잘생긴 얼굴, 호감 가는 얼굴이 아니면 면접에서 뽑아주질 않는답니다. 그렇죠?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얼굴이나 외모가 좀 이상하면 인권도 없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여러분 한센병에 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그거 보여줬는데요. 우리 예전에 부르던 문둥병, 이제 한센병이 이제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이제 이 공식적으로 설교할 때도 문둥병이라는 말씀은 안 된답니다. 잘못된 말이래요. 비하하는 말이랍니다.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한센병은 1950년도에 벌써 치료약이 개발됐습니다. 그 약만 먹으면 그 병은 다 치료됩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이 한센병이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낯질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이 손가락이 나가거나 코가 문드러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 먹어도 돌아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형이 변형된 것은. 그래서 이 치료약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우성법인가요?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우생법인 것이 생겨가지고 그 황국 시민들은 이 좋은 종자들, 예, 죄송한 표현입니다.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한센병 환자들을 한 곳에 다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록도 같은데 몰아놓고 이들에게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남자들은 다 이 아기를 못 낳도록 수술을 시켜버렸어요. 여자들도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생긴 아이들, 그 전에 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요, 다 낙태를 시켜버렸습니다. 강제로.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일제시대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 조금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조금 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틀어지고 좀 아픈 사람들은 세상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외모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인권이 유린당하고요. 아이도 못 낳도록 강제로 수술을 당하고 난 아이들을 다 낙태시켜버리고 태어난 아이들은 다 입양시켜서 헤어지게 하고 소록도에 가면 특별한 길이 하나 있답니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인가 봤더니 이제 입양 보냈던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만나러 온답니다. 만나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길 이쪽 편, 아이들은 이쪽 편 서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이 아직도 소록도에 남아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좀 외모적으로, 유전적으로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들, 키가 크고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대우하고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천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의 마음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바로 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7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용모와 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 지금 엘리압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가히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맨 처음에 제비뽑기해서 뽑혔을 때 그가 짐짝 뒤에 숨어 있다가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크고 그 용맹스러운 모습, 그 준수한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왕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사무엘의 마음에 있어서 엘리압을 보면서 아, 네가 정말 왕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남들 보기에 좀 뛰어나고 출중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곳으로 합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분명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할 때 우쭐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할 때 너무 자신 있죠? 감사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새가 자기의 아들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아들들 아비나답을 데려오고요. 삼마를 데려오고요. 다 하나씩 사무엘 앞에 데려와서 일곱 명을 다 지나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일곱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일곱 명이 다 지나간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에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더 있느냐? 혹시 더 있느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덟 번째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은 지금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오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이 이새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이다. 편애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근거는 좀 희박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이 제사는 굉장히 공식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이 어른들, 성년들만 참여를 합니다. 주로 미성년자인 막내 아들은 아마 참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막내 아들은 아직 완전히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막내라고 부른 단어인데 이 하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탄이라는 이 단어는 순서상 막내를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또는 키가 작고 왜소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엘리압의 외모나 또는 사울의 외모와 반해서 이 막내는 하카탄입니다. 아마 좀 작고 왜소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만약에 크고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가 왕감이었다면 지금 이 막내는 아마 아닐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래도 이 아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를 멈추고 이제 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허겁지겁 사람을 보내서 이 막내 아들을 들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막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막내에 대한 표현이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죠? 막내가 왔는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막내도 지금 외모가 잘 생겼어요. 막내의 외모도 눈이 아주 빼어나고 이제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그죠? 그 외모가 여기 성경에 얼굴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이 겉이 어피어런스가 굉장히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작고 어렸지만 그의 얼굴은 괜찮은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이 지금 이 번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는 외모 가지고 안 뽑는다 그러시더니만 지금은 외모가 괜찮은 애 뽑으시는 겁니까?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그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외모 자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 다윗이 왔는데 얼굴이 찌그러지고 못생겼더라 이러면 하나님은 못생긴 자들을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못생겼던 잘생겼던 외모 자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 예담교회 맨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칭찬이 아주 재밌는 칭찬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잘생기지 않아서 정확한 표현을 하면 적당히 생겨서 말씀에 방해가 안 된대. 만약에 목사가 잘생기면은 목사 얼굴만 보이지 말씀이 잘 안 들릴 텐데 목사가 그래도 대충 적당히 생겨서 못 빠질 정도는 아니고 딱 이렇게 확 빠져드는 얼굴이 아니어서 말씀이 잘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지금 거의 8년 9년이 되지만 제 마음속에 이 새겨져 있습니다. 외모 가지고 뽑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렇죠? 못생겼다고 뽑히는 것도 아니고요. 잘생겼다고 뽑히는 거 아니고 외모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기준입니까? 아까 우리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12절에 아니라 7절에요. 7절 한번만 우리 다 같이 힘껏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합당한가 아닌가는 그 중심을 보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레브라는 단어는 뜻, 마음 이런 건데요.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다윗의 내면을 보셨겠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그 중심을 볼 수 없습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중심이 드러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한 군데 다윗의 중심이 어떠할까 추측할 만한 부분이 한 군데 딱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새가 사무엘에게 자기의 막내 아들을 소개할 때 잠시 등장했던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이죠?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윗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 그 아버지는 다윗에 대해서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13장에서 사울은 지금 자기가 왕인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서 자기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렇죠? 뭐죠?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사울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렇죠? 사무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게 사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14장에서 아말렉을 전부 다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자리는 아말렉을 전부 치고 끝나야 되는 것이 사울의 자리고 사울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 속에 그렇게 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의 생각이죠. 그렇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쉽게 이탈하는 사람이었어요. 요 13장, 14장과 반대로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부분 나오지만 이 부분이 바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중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형들은 다 모여가지고 지금 혹시 왕으로 뽑힐지 모르는 그 자리에 가서 제사에 참석하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혼자 양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은 다 우리 신데렐라 얘기 아시잖아요. 신데렐라 얘기. 그렇죠? 언니들은 다 지금 저기 왕의 축제에 가는데 혼자 집에서 그릇 닦고 있고 싶으시겠어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신데렐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마법을 써서라도.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죠? 형들은 다 잔치에 참여하는데 나 혼자 나가서 양 지키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마음은 왜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말.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합당히 여기시는 것이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의 장면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와 또 요한의 형제를 부르실 때 그들은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있어야 될 어부의 자리에서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깊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리마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세관에 앉아있을 때 손가락질 받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쟤는 믿음직하지 못하고 정말 거짓말장이고 정말 인간 쓰레기고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세관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어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설교하면 참 정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 예배에 빠지지 말래나 보다. 아, 뭐 다른 교회 가지 말래나 보다. 제발 그리고 유치하게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가장의 자리,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여러분의 그 자리, 때로는 그것이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들. 내가 이렇게 정말 대학에 이런 것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엄마로서 썩어야 되는가? 우리 여자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빠들이 다 아빠 자리를 버려두고 남의 아빠 자리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는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잘 섬길게요. 죄송합니다만 잘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순간은 지금 별것도 아닌 양 지키는 그 순간에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이 하찮을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